태양절의 즈음에서 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2일 주조 유엔 개발 계획, 세계 식량 계획, 세계 보건 기구, 유엔 아동 기금, 유엔 식량 및 농업 기구, 유엔 인구 기금 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